10월 11일 수요일 뚜뚜라디오. 여기는 경희 스튜디오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별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글쎄. 그렇다고 집에 누워 있자니 티 없이 맑은 날씨가 마음에 걸립니다. 구름이 시원하게 걸리고 푸른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시에선, 특히 서울에선 흔히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런 날엔 어디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작정 자전거를 탑니다. 어딜 갈지 정하지도 않고 나아갑니다. 잡생각은 여전하지만 기분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가끔은 몸을 놔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낯선 사람에게 눈길이 머무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자전거를 끌며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뒷모습이 붕어빵이었거든요. 머리 스타일이랑 걸음걸이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늘 실컷 달리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아들은 즐거운 미소를 짓습니다. 빨갛게 부푼 볼에 기쁨이 묻어있네요. 저 너머로 이화교가 보이네요. 주로 다녔던 중랑천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쭉 펼쳐진 강줄기에 파란 하늘이 수놓고 있습니다. 감탄합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아니었는데. 강을 따라 흐르는 구름과 시간을 바라봅니다. 돌아오는 길이 가볍습니다. 그 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며 돌아갔을까 상상해 봅니다. 유난히 사람이 많았던 강변 풍경을 떠올립니다. 혼자라도 외롭지 않았던 오늘이 다행입니다. 뭐, 이러면 자전거가 속상해 하겠지만. 오늘 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오랜만에 떠오른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나는 이제껏 날 위한 장난에 몰두했습니다. 나의 재미, 나의 목표, 온통 나에 대한 것들로 가득했던 나날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장난을 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날 내려놓는 게 쉽진 않죠. 또 아무 때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매일 그게 가능한 사람을 우린 압니다. 그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옛사람에게,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는 날 내려놓음으로써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왠지 초능력 같고 멋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두 눈을 와이드 앵글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난 성격이 못 돼서 기도는 못 하겠고 광대노름이나 하렵니다. 넓어진 시야로 더 글로벌한 장난을 칠 겁니다. 오늘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입니다. 바퀴 달린 말을 타고 한껏 그 기분을 음미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로버트 프로스트. 이게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하기야,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눈 덮인 그의 숲을 보느라고 내가 여기 멈춰서 있는 걸 그는 모를 것이다. 내 조랑말은 농가 하나 안 보이는 곳에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이렇게 멈춰서 있는 걸 이상히 여길 것이다. 무슨 착오라도 일으킨 게 아니냐는 듯 말은 목방울을 흔들어 본다. 방울 소리 외에는 솔솔 부는 바람과 솜처럼 부드럽게 눈 내리는 소리뿐.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자기 전에 몇십 리를 더 가야 한다. 잠자기 전에 몇십 리를 더 가야 한다.